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7일 수요일 좋은 아침에 인사드리죠. 사랑이 뜰한 뜰안지기 백두현입니다.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것, 바로 그것인데요. 계속 같은 자리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혼자서 무언가를 중얼중얼 한다든지, 손이나 발로 반복적인 행동을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별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을 반복해 하며 움직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는 바로 불안함이라고 합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불안함이 증폭되고 그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언가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불안감을 표출하거나 잊으려고 하는 거죠. 시편 27편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이 아침 가만히 또 잠잠히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기다려보고 또한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침, 그런 사랑의 뜰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리엘이 부릅니다. 그 사랑의 숨결.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따스한 주님 사랑 넘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 소리.

언제나 곁에 계시잖아요. 주님을 만나봐요 온몸으로. 언제나 주는 손 내밀어요. 나도 모르는 잘못도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아셔요. 그러나 주는 모두 다 용서하죠. 사랑의 주님을 느껴봐요. 마음으로 온몸으로 온정성 다해 정성다해 온정성다해.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 다윗과 요나단의 음성이었죠. 주님을 느껴봐요.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 송정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현호의 주 음성 후에는 함께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 이어집니다. 미셸 씨 너무 더워. 아, 리라 씨 그러면 극동방송이 신나고 즐거운 썸머 스페셜과 함께 하시라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해요. 썸머 스페셜! 이야! 이런 법정 모든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 안산시립 합창단의 음성으로 주는 날을 기리시는 목자 수원시립 합창단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조호영의 음성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지금 흘러나온 곡은요 손영진의 주의 친절한 팔의 한기세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시간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뜨란지기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